있는 건 오롯이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 못해 미안해 그대 내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 니 많이 좋아한다 괜찮다 이 대답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조심해서 들어가라. 대신 울어주고 싶어 내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어요